스웨리 정부 특사인 켄트 롤프 마그누스 해슈테트 국회의원과 일행이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특사는 체류기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를 의례 방문했으며 리수용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리영호 외무상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담화들에서는 조선반도 정세 문제와 관련한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